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간밤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단잠을 이루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찬송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 오늘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빚진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빚진 자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여 무엇인가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간밤에도 제가 평안히 단잠을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안부의 인사를, 아침 인사를 전했는데 아마 어떤 분은 아니요, 저 한잠도 못 잤습니다. 아마 무슨 걱정, 무슨 연유 때문에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무엇인가 간절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애쓸지라도 허락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빚진 자로서의 그 심정으로 먼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길이 막혔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13절을 다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와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뭐 어떤 일이 이렇게 되어졌어라고 되어진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말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변명같이 들려지는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정말 중요한 몇 가지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주의 일에는 언제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때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신앙적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뭐 두 표현이 다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구분해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언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까? 그의 전도사역 마지막 즈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로마에서 사역을 마쳤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큰 사역이 되었으며 감옥을 방문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또 바울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감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감옥살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것을 가르쳤다. 또 감사하게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리고 또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되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죄수로서 로마에 압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힘쓰고 애쓴 방법이 겨우 죄수로서 가고자 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주 절묘한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가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스도대의 백부장 올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로마로 인도할 때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빚진 자 바울은 정말 말 그대로 빚진 자다. 나는 빚을 졌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울의 선교 정신의 아주 백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죄값을 주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의 빚진 자라는 그런 의식으로 사역하는 동안 평생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고백해야 될 믿음입니다. 전 뉴질랜드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 모기지 다 갚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하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뭐 모기지가 다 갚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다 갚을 길 없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빚진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우리가 담대하고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이 자명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 집을 살 때 지었던 모계절을 갚으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오히려 빚진 자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더 담대하고 또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참으로 귀중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합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조금 더 편한 생활에 자꾸 관심이 끌립니까? 바울처럼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는 고백은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빚진 자 의식, 믿음에 있어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날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빚진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살게 하시고 남은 날 가운데 또 살아가야 될 모든 날들 가운데 사랑의 빛, 믿음의 빛, 복음의 빛을 감당하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